It leaves me feeling seasick, baby. 꿈 같은 현실 깊이 갇혔나봐. It spins me round and drives me crazy. 낮에 뜬 달 같은 나인가봐. 만약 나 혼자였다면 혹시 널 몰랐다면 포기했을지 몰라. Lost at sea, but my heart's still on fire with the burning desire. 다시 널 찾을 거야 운명처럼. I wish that you were for you was already made me, but you designate me and you resume me. I've been calling your name in this universe. I got universe done. 너만 난 걸 이 우주가 빚어낸 남편의 드라마 같아. 수많았던 헤매임 끝이 보이지가 않던 바와 그 미로 속에서 나를 이끌어준 너. 너는 나의 빛이자 나의 구원. 이 비도 그쳐가 이제 내 손을 놓지 않을래. I wish that you would.